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입니다. 고령화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연령이 이제 오래 이제 장수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은 저출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1970년대에는 신생아가 몇 명이냐면 107만 명 한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2010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47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몇 프로가 거진 줄은 거냐면 50% 이상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인 인구는 얼마가 증가를 하냐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 나이가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좀 이 나이가 드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에는 참 그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뭐 의료 시설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오래 사는 것이 문제다.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은 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것이 사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을 일종의 기능적인 역할로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드루니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보다 사물을 우선시해왔고 인간보다 사물에 기반해서 문명을 건설했다. 노인은 그야말로 인간에 불과하고 노인은 더 이상 생산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에서만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되고 폄하된다. 노인이라는 것,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말에 그 저희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냐면 사람을 생각할 때 뭔가 기능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의 뭔가 기능, 기계같이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지요. 삭막해집니다. 예. 기계처럼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서로가 다 어떤 기능을 할까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는 참 황폐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그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 그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능을 못할 때,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참 씁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한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다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와 사랑이 많은 나라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사고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시기하고 거짓을 심고 하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진실이 나오고 거기에 신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진실의 나무를 심어야 신뢰의 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선한 것을 심어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악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악을 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뿌리는 자는 악으로 그 결과를 거둘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에 또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가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는 표현은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숯불이 뭐냐,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이다.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선한 걸 하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진노다. 불은 곳곳 하나님의 징벌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더 큰 선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은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했냐면 이웃집에 불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집에 불이 꺼졌는데 불을 좀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화로를 입고 가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이 숯불을 이렇게 빌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수가 온 겁니다. 원수가 밤에 깜깜한데 지금 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추워가지고 덜덜덜고 어쩌면 음식도 못하고 그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 원수가 숯불을 들고 온 겁니다. 네, 불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됐다. 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우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큰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옆집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였습니다. 예.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 문서를 보면 로마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고 그들은 미워해야 되는 그 원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였습니다. 예, 그들은 유대인들이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생각했던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먹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또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금지해놓고 할례 받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했느냐. 운동을 막 시키고 나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상황에 이렇게 있다면 사람들이 일본 사람 우리를 박해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하죠. 지금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일본 그러면 그놈은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뭐 터지면 그죠? 아, 고소하다. 뭐 쓰나미가 오면 잘 됐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은연중에 조금씩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죄책감 별로 안 느껴. 왜냐면 그건 나쁜 놈들이니까. 예, 로마 사람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미워해도 되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미워해라.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고 너희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로마 사람, 그 사람들도 사랑하라. 힘든 말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나를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망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나를 지금 고통 속에 이렇게 평생 살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사랑해라. 어쩌면 우리 뭐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영어는 좀 더 쉽죠.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your persecutor.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지. 옵션이 아니고 compulsory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합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만 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답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쭉 해주십니다. 그렇죠? 봉변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그 봉변을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 봉변을 당한 이 사람을 다 구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0장 37절에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내가 미워해야 되는 원수는 누구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 편이 누굽니까? 누가 나에게 육을 주고 누가 내 지역 사람이고 누가 내 선배고 후배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웃입니까? 내가 내 편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주님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람, 네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다. 너.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웃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원수도 이웃도 아니다. 너는 이웃 뭐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인 나의 문제다. 너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원수도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자, 우리가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됨으로써 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마귀의 자녀의 특성은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심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고통받고, 누군가 나를 조금만 괴롭히면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꼴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제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의 90%는 부정적 사고 중.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일 누군가의 약속이 취소되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혹은 내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멈추는데 이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지. 혹시 어렸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날 무시해? 예.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니까 오셨어요? 그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것들이 내 뒷담화를 땄나? 뭐. 그걸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는데, 일종의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 한국 사람들의 90%가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얘기하다 내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예? 사람들이 늦게 오는데 왜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되죠. 아,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늦었지? 10명 중에 9명.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25%가 크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도인. 그럼 우리도 별 차이 없이 이런 부정적 생각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지. 예.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왜 그 사람들을 경계의 눈으로, 왜 사람들을 부정적 의심의 눈으로 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의심합니까? 왜 경계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다. 사랑이 없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확심은 무슨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앉아 계십니까? 뭐 하려고 여기 와 계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예.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괜찮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예. 나한테 별 유익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뭐 한다고 다시 만나려고 애를 씁니까? 그냥 무시하고 안 보면 되지.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어쩌든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예수의 사랑이 있는 구체적인 증거죠. 그렇죠? 내 안에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원수도 한번 사랑해보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5장 46절과 47절을 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것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뭐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나한테 유익한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형제에게만 문안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친한 사람, 예,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그렇죠? 같은 출신 사람, 같은 뭐 학교 선후배, 나하고 뭔가 통하는 사람, 같은 종교,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방인, 세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다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종교인들 중에 우리가 무슬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나라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타 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는 것을 힘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억지로. 예,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죠. 힘으로 억누르고 억지로 개종을 시키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었는데 이들은 지금 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존재들로 지금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신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종교라는 어떤 신이라는 본질을 모르는 예, 그런 불쌍한 연약한 종교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을 보십시다. 예, 북한은 왜 문을 못 열까요, 여러분? 예, 김일성이 유일한 그런 신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불쌍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한국교회가 사용합니다. 무슨 이슬람 음식을 먹기 위한 할랄 단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서명을 하고 무슨 우리나라가 금방 이슬람 나라가 될 것 같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 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번쯤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들과 다른 존재로 우리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시라 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으로 그렇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자유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다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추실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나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킨다는 명분 하에 예, 폭력을 사용하고 힘으로 이것을 해보려는 그 시도 그것은 이방인 세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넉넉해져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다 종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를 힘으로 제어팔려 해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예수님의 방법을 아는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순종과 온전한 성취 그런 뜻입니다.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전히 이루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으로. 예. 내가 얼마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갔는가?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낳아주고 저 겸손히 달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 그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사랑하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필요 없죠.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죠? 예. 소망.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이제 소망도 필요 없죠. 사랑. 천국은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예. 사랑하는 곳.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냐면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라. 예. 그것이 왜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냐?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사랑해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공동체를, 관계를 만들어 가보십시오. 천국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여행하고 싶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전 참 이 얘기를 한 번씩 늘 생각합니다. 제일 행복한 여행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 그죠? 많이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하게 가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 원수랑 같이 간다면, 원수하고 그 길을 간다면, 예. 제일 행복한 여행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 여기 가도 사랑하는 사람 있고 저희 가도 사랑하는 사람 있고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있고 내일도 사랑하는 사람 있고 오늘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일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도 내가 다 사랑할 사람이다.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썼어요. 예, 곡을 받은 연주자가 몇 주를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이 악보를 들고 와갖고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 연습을 했는데 곡이 너무 어려워서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한 바는 어떻게든지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하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그죠? 예. 그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사랑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친 그 기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어찌든지 내가 이 시간을 살 동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왜 이 긴 시간을 주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뭔가 잘하고 반짝반짝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공동체. 우리의 시간시간 걸음걸음들이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걸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사랑을 더해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